자, 지난번까지 이제 바로 앞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플라톤에서 이데아가 무엇인가 얘기했죠. 이데아는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죄수들이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자들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게 별개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 제기되는 문제 중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아주 제일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그림자들하고 이데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건 이제 전문적인 철학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진리를 또 그 철학자처럼 고개를 돌려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차분하게 날마다 그림자를 맨날 수집을 해가지고 그림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림자 틈에 어쨌든 그림자도 진짜인 참된 존재인 이데아의 흔적이지 않겠어요? 그럼 그것을 알아낼 수 있겠는가? 아니면 플라톤의 텍스트를 많이 읽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이데아를 딱 알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즉 이데아하고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런 현상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말하자면 플라톤의 진리에 관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두 번째로는 진짜 이데아는 철학자만 알 수 있느냐 아니면 모두 다 알 수 있느냐 사람이라면 이런 것도 제기되는 문제가 되겠죠. 진리 이론에서. 저는 글쎄 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플라톤이 뭐 말한 게 플라톤만 이데아를 알라 뭐 믿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 있죠.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신약 성서에 있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나를 믿으면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잖아요. 그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가령 그걸 진리론으로 국한해 본다면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런 뜻도 되지만 이제 사람들은 인간이 영원히 신의 피조물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는 인간이 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다못해 플라톤에서 말하는 이 이데아가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만이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뭔가 탐구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알 수 없으면 죽어서라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 즉, 이데아라는 것은 불변의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 죽잖아요. 여기서 뭔가 조금 이게 핀트가 안 맞아, 서로. 흔히 말대로 서로 호환되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즉,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불변의 것인데, 이데아를 알고자 하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이데아가 불변의 것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니까 인간이 살아 생겨는 이데아를 모르면 어떡하느냐? 그럼 영원히 인간은 이데아를 알지 못하느냐? 몇몇의 철학자만 아느냐?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려면 죽어서라도 이데아를 알 수 있는 뭔가가 인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영원히 인간이 영원히 있고 인간 영원히 불멸하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피타고라스의 영혼 불멸설이 플라톤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현재 우리는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둬야 되는데 그게 뭐냐?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사물들과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데아하고 같은 급에 있는 영혼 불멸하는 혼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의 이야기고 이제 요렇게 이 소크라테스도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 조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근데 플라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데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대화편들, 저작들이 읽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데아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을 이제 소크라테스에서 벗어난 플라톤의 독자적인 사상 영역이라고 되게 봅니다. 초기 대화편에서는 이 얘기가 뚜렷하게 나오질 않는데, 초기 대화편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론, 그 다음에 에우티프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초기의 대화편을 벗어났을 때, 후기, 저 중기 이후에 플라톤의 저작들에서 이데아론이 확실하게 등장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플라톤의 고유한 생각이 나타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데아는 거듭 말했듯이 불변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함께 움직여가는 것이 뭐냐? 지금 플라톤의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 공동체입니다. 플라톤이 살아가던 당시에 플라톤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심각한 분열과 전쟁의 상태에 놓여있는 아테네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럼 이 도시국가를 진정으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플라톤의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죠. 그랬을 때 김태희 학생, 지금 김태희 학생이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제대로 돌아오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사회를 정말로 사람이 살만한 잘 사는 사회로 만들려면 모르겠어? 에? 왜 몰라? 너무 복잡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몰라? 유승희 학생 말해봐. 전현식 대답할 준비해. 학생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교육을 똑바로?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야? 좋아. 지금 유승희 학생이 교육을 똑바로 해. 이렇게 써요. 그럼 뭘 기준으로 가르칠 건데? 도둑놈도 가르치는 게 교육인데? 예? 김주영의 도둑견습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어. 아버지한테 도둑질 배우는 아들 얘기 있다고. 뭘 기준으로 교육할 건데? 뭘 기준으로? 선진국을 기준으로? 선진국의 잘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럼 선진국의 잘된 사례는 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데? 선진국이 뭔데? 좋은 교육이 이데아를? 얘기를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현식군!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콩가루인데. 자신이 전 플라톤이다 생각해보고 한번 해. 어? 아무 생각 없어? 너무 어려워? 쉽게 생각해봐. 지금 전체 공동체가 콩가루예요. 콩가루의 반대말이 뭐예요? 밭가루? 반대말이 뭐예요? 콩가루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 없어요? 콩가루 반대말이? 그죠? 진짜로 훌륭한 것,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것, 변함없이 영원히 훌륭한 것, 그걸 찾는 거야. 어?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교육을 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내가 말했죠. 사람마다 의미 다르지 않게 진짜 훌륭한 것,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근데 잔머리를 쓰면 안 돼, 이런 질문에는. 이 내가 철학과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잘 듣고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법을 알려줄게. 잔머리 쓰지 말고 그냥 이 단도직입적으로 생각을 해. 이 실현 가능성 따위를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 어? 실현 가능성 따위를 생각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맞죠? 일단 그죠? 말인즉슨 이게 옳아요. 진짜로 훌륭한 거. 그러니까 누가 봐도 훌륭한 것, 아무리, 아까 말했죠. 착함이라고 하는 이데아가 있는데, 착함은 진짜 인간 말종 중에 상말종 아니면은, 지옥 처음 때, 루시퍼 옆에서 같이 루시퍼하고 화투치는 새끼 아니면은, 다 인정하는 게 착함에 있어. 그죠? 그것, 바로 그것. 착함. 이게 플라톤은 진짜 훌륭한 것이 뭐냐? 착함이라고 봐. 착함. 선의 이데아라고 생각했어요. 착함. 네? 요걸 찾는 거야. 요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가지고 그곳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을 바 없어. 철학자는 착함입니다. 그리고 떠나.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교육학과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를 굴리겠죠. 무책임하게 얘기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말하자면 해결책은 이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여기서 진짜로 훌륭한 건 이건 이데아죠. 그죠? 불변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론하고 실천론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진리는 진짜 배기는 불변하는 거니까 플라톤은 이데아들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이데아가 착함이라고 착함 이데아는 선함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이걸 찾아서 이것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얘기가 국가에 있는 거예요. 아까 국가 세 번째 얘기했잖아요. 이데아 동굴 국가 그렇죠? 그 국가에 있는 얘기가 이제 국가에 가면 뭐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유모들은 반드시 뭐 팔에다 대고 흔들어야 돼. 하루에 세 번씩 흔들어줘야 돼. 이런 얘기인데 그것에 꽂혀갖고 플라톤 참 한심하네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오늘날의 유아법에 대해서 오늘날의 유아법의 바탕을 두고 플라톤의 책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네? 서양에서는 아기를 낳은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고 찬물로 샤워한다면서. 서양 여자들은 그래도 이빨이 안 빠져. 근데 동아시아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은 아이 낳고 아이스크림 먹고 찬물로 샤워하면은 우리 사촌 누나 하나, 어? 아이스크림 먹고 그래가지고 이빨 하나도 없어, 지금. 무슨 광신적 종교 집단에 빠져갖고 우리 매형이 돈 들이받고 지금 거의 이혼 직전 상태야. 맨날 그 할렐루야 그 기도원 같은데 돈 끌어와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여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은 뭐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된다, 시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생산자 계급이 뭐 있어야 된다, 군인들은 열심히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 다 일단 제쳐놓고 이 사람이 이 국가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 만들어낼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했겠는가? 즉 진짜로 훌륭한 것을 찾아서 이 진짜로 훌륭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국가의 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플라톤 철학의 기본적인 출발점. 네, 플라톤의 실천 철학의 기본적인 출발점. 그러니까 정치 철학하고 이 정치 사상, 실천 철학하고 형이상학 또는 진리론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데아는 불변하는 진짜 존재고, 진짜 존재고, 불변적인 진짜 존재고, 이 불변적인 진짜 존재를 알아서 사람들이 이걸 불변적인 진짜를 아는 것. 그렇죠? 여기 말해 진리 이론이잖아요. 철학적인 경우는 인식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데아는 불변의 진짜 존재. 이것에 대한 탐구가 이제 여기 형의 상황이고 불변의 진짜 존재를 알아서 이것을 정치 공동체 안에다가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말해 플라톤의 정치 사상이 됩니다. 세계의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플라톤 철학을 해석하는 그것이 나와요. 플라톤이 도대체 이데아론을 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저 국가라고 하는 대학편을 왜 썼고 뭐 이런 플라톤의 대학편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플라톤의 대화편이 그 많은 대화편 중에 제일 중요한 대화편이 국가라고 생각해요. 국가라고 생각해요. 즉 플라톤이 철학적인 사색을 하게 된 그리고 이런 이데아론을 내놓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어딨냐? 콩가루가 되어 있는 정치 공동체를 참으로 훌륭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했던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참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이게 플라톤의 이론 철학이 되는 거고 여타의 것들은 다 참다운 인간의 삶이 참다운 삶이 구현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사람의 핵철학의 기본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하고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 있기도 해요. 다른 철학자들하고는 달리 플라톤은,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자들을 읽을 때 소크라테스는 분명하죠.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진리도 아닌 것들을 진리라고 떠들어대는 소피스트들을 보고 한심해서 진짜로 진리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던 것, 그걸 아테네 청년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 그죠? 김태희 학생 미술 공부해, 미술하고 왜 다녀? 네? 그걸 왜 배워? 왜? 대학을 왜 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걸 왜 해? 왜 행복해야 돼? 네? 행복을 해야 된다는 게 의미야? 우리 인간의 의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게 그러니까 이익이 된다는 뜻이 아니면 심정적으로 좋다는 거야? 심정적으로 좋다는 거야? 어. 거기까지 생각해 봤어? 오늘 물어보니까 이제 생각해 보게 됐죠? 네? 그 전에 생각해 봤어? 오, 착해. 빨간 머리띠 왜 해? 마음에 왜 들어? 마음에 들어서 빨간 머리띠 하면 어떻게 뭐 좋은 효과가 있나? 홍대 앞에 모든 남자 다 붙어? 설마? 빨간 머리, 내가 남자라서 그러는데 빨간 머리띠 붙을 남자 별로 없어요. 노란 머리띠가 더 낫지 않을까? 요즘 노란색이. 왜 해? 이걸 빨간 머리띠 왜 해? 머리띠 왜 해요? 넘기면 시원해. 넘기면 시원해?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넘기면 시원하다는 게 먼저지. 색깔이 먼저는 아니라고. 항상 자기가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이, 이것에 달라붙어 있는 부수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 본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 본질적인 것. 왜? 왜 하는가? 이걸 도대체 왜? 안 해도 되는 거라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도 마찬가지야. 플라톤의 철학을 대화편을 읽다 보면 이것저것 많아요. 자질구레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얘기를 근본적으로 왜 했을까? 응? 이걸 재미삼아 한 건 아니겠거든. 세상에 재미삼아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철학사를 읽어보면 철학자들이 굉장히 이런저런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령 칸트는 도대체 왜 칸트는 철학적인 사색을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왜 근본적 칸트 철학의 근본 동기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칸트 철학, 칸트가 쓴 책 중에서 중점적으로 읽어야 될 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데 고등학생들 중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물리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이런 과목은 공부를 안 했어요. 항상 0점 가까운 점수를 받았지. 네? 근데 가령 그때 누군가 나한테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필요할 순간이 있단다, 열심히 하거라 그랬으면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어. 그냥 저 새끼는 저걸 못하나 보다, 소질이 없나 보다. 아니었어. 고등학교 공부라는 게 소질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난 수학에 소질이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야. 물리는 나 안 되는 놈. 이건 아니에요. 음악 미술 빼고는 음악은 안 돼. 음악은 안 돼. 음악 미술은 안 되니까 우리 하다못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따라 그리기도 안 돼. 나는 트레이싱 페이퍼에 할 때 삐뚤빠뚤 그려지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걸 알려줘서 했을 거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어떤 그런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또는 내 몸에 몸뚱아리 이루어 어떤 그런 욕망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봐야 되거든. 그렇다면 칸트의 철학, 칸트는 도대체 왜 그 철학적인 사색을 했는가? 니체는 왜 사색을 했는가? 쇼펜하우는 왜 사색을 했는가? 데카르트는 왜 그걸 문제 삼았는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대체 왜 그렇게 방대한 신학대전을 썼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것을 생각해볼 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는 비슷해. 그 출발 동기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하고는 많이 달라. 어쨌든 플라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동기에 따라서 이 자신의 철학을 시작했고 그 철학은 결국 국가라고 하는 그 방대한 대화편으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플라톤의 국가에서 서술되는 그 정치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뚜렷하게 소수의 각성된 지식인들에 의한 철학자들에 의한 지배체제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즉 소크라테스는 누구나 다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얘기했던 반면에 플라톤의 국가를 보면은 소수의 지식인들, 소수의 철학자들만이 진리를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분제적인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생산자는 생산자. 즉 플라톤은 귀족 정치,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만이 진리를 알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해놓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게서 뭐 소크라테스를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제 뜻입니다만은 소크라테스가 구상했던 모든 이가 자기 스스로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알아서 모든 이가 자각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구상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죠. 즉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게 배운 것은 뭐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또는 자연현상들 이런 것들에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연과 영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불변하는 이상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소크라테스에게 배웠다면 소크라테스에게 배운 것 중에 버린 것은 뭐냐? 소수의 철학자들에 의한 지배. 이것은 소크라테스에서 배운 게 아니겠죠. 또 하나, 소크라테스는 자연현상이 어떻네, 뭐 이 우주 만물이 어떻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플라톤은 이제 플라톤이 말한 이 이데아는 단순히 정치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우주론을 이루고 있어요. 이 이데아가.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후기에 쓰여진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대화편이 있습니다.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대화편인데 이 대화편까지 염두에 둔다면 플라톤은 하나의 거대한 우주론적 체계를 구상했다는 우주론적 체계를 구상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소크라테스하고는 다른 점이죠. 플라톤에 대한 이제 가장 그 강력한 플라톤의 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바로 그겁니다. 플라톤이 구상한 국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꿀벌들의 공동체고 철학자는 양봉업자고 나머지 사람들 꿀벌이 아니냐. 이게 이제 플라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이죠. 어쩔 수 없이 비판은 받을 건 받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말하는 주장한 것 중에 받아들일 만한 것은 받아들이되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아웃라인 그려놓고 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읽으면 책이 이제 쭉 읽겠습니다. 108페이지 이어서 세 번째 쪽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우선 의심할 수 없는 소크라테스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전적인 찬양으로 시작되었다. 자, 거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내세운 가치에 대한 인정과 찬양 이게 이제 플라톤의 철학은 거기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받아들인 소크라테스에게서 받아들인 것들에 관한 얘기겠죠. 거기 서너 네다섯 줄 내려오면요.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들은 특히 윤리와 선한 인간이 되는 것과 덕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들은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소크라테스의 견해가 우세한 시점. 윤리, 인간 윤리, 선한 인간, 그리고 덕, 탁월함 이런 것에 대한 것이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직 우주론에 관한 것이 없죠. 전 우주가 어떻게 굴러간다 이런 얘기 없어요. 여기에서는 소크라테스의 견해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내리고 있긴 하지만 매우 미화시키고 있다. 미화시키는 게 당연하겠죠. 스승의 것이니까. 반면에 지식과 우주론적 문제들에 더 많이 관련된 후기의 대화들은 플라톤의 사상임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후기 대화편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식이라는 건 이데아 이론이에요. 진리론. 그리고 우주론적 문제, 제가 지금 여기 적었던 티마이오스 같은 이런 대화편들에는 우주론적 문제들에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주론에 대한 플라톤의 관심은 피타고라스의 관점,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 파르메니데스 성찰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일단 넘어가고요. 플라톤 철학의 중심 사상은 형상론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론이라는 게 이데아 이론이에요. 이데아. 이데아를 갖다 우리말로 옮기면 형상입니다. 형상. 형상이라는 게 이미 어떤 그 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형상. 형상이에요. 여기 아닌가 여기. 여기 아니라 이런 형상이 아니라 형상. 이데아론이라 플라톤 철학의 중심사 이데아론이다. 근데 이 이론은 두 개의 세계를 상정하는 우주론을 제기하였다. 이랬어요. 이 두 개의 이론, 그러니까 두 세계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두 개의 세계를 상정한다. 이때 두 세계 이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세계는 변화하고 비항구적인 우리의 일상 세계이며 다른 하나는 형상 또는 에이도스가 살고 있는 이데아의 세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플라톤의 이데아론. 그런데 그 변화하고 있는 이 세계는 생성의 세계로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하듯이 유동하는 서로 항상 변화하는 세계고 후자의 세계는 파르메니데스가 요구했던 영원 불변하는 세계다.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의 말하는 파르메니데스의 철학 사상은 그거죠. 불변하고 있는 일자가 있다. 변화는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건 변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버트 솔로몬은 이 글의 필자는 플라톤의 이 두 세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과 파르메니데스 사상을 서로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꼭 그렇게, 근데 헤라클레이토스하고 파르메니데스를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근데 무엇보다도 이 플라톤의 새로운 통찰의 매력적인 이유는 두 세계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본 까닭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성의 세계는 존재의 세계, 즉 이상적인 형상의 세계에 의해 규정된다. 이렇게 하여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생성의 세계, 이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가 아니죠. 진짜는 뭐예요? 이데아의 세계잖아. 이데아의 세계는 거기 존재의 세계에 있는데 존재라는 말 여기서는 진실 존재의 세계 이 말이에요. 이상적인 형상의 세계에 의해 규정된다. 이렇게 하여 일상세계를 근저에서 지탱하고 있는 불변하는 로고스는 형상들의 이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두 줄 내려와서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는 이성을 통하여 이 세계를 적어도 어렴풋이 알아볼 수는 있다. 아 참 짜증나네. 어렴풋이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아씨 좋네. 거기 이성을 통하여 이 대화를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다. 이성.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추론하는 이성이 아니라 직관적인 이성이에요. 그리스어로 누우스라고 그런 겁니다. 누우스. 직관하는 이성을 통하여. 요거는, 그러니까 이 이데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철학사 여기서는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질문하세요. 제가 참고할 책을 20권 정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당장 1년 내내 이것도 다 못 읽을 만큼 많은 책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그중에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철학자들을 읽다가도 플라톤이 이 얘기가 끄집어져 들어와요. 어떻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가. 가령 하느님 관식지 옛날에 성당 다니다 만 냉담자잖아. 그지? 옛날에 성당 다닐 때 하느님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가르치던가 신부님이? 믿는 거죠. 그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그냥 기도하라.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갑자기 알 수 있어. 예루살렘 증후군이라고 알아요? 예루살렘 증후군 알아요? 예루살렘 증후군 알아? 예루살렘 지금 이영박 씨가 이번에 자기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죄수들을 특사하겠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 장로다 보니까 지가 뭐 이렇게 석가모니나 예수님쯤 되는 모양이지. 우리가 되게 크리스마스나 불탄절에만 이렇게 특사가 있었잖아요. 광복절하고. 지금 취임 100일에 무슨 죄수들 특사야? 지가 뭐 석가모니급이야? 부처님급이야 지금? 예루살렘 증후군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예루살렘 증후군은 뭐냐면 성지순례를 갔다 온 신도가 성인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헛소리를 해대는 증세를 예루살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웃기죠? 네. 여러분들 파라과이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파라과이 수도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아순시온. 파라과이 수도가 아순시온이라고. 아순시온. 아순시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모의 승천이라는 뜻이에요. 승천. 그런 동네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 증후군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성이라는 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 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분을 뵙는 놈들이 이제 가끔 이게 이데아를 알았다,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가끔 이렇게 가끔 오거든요. 저도 누수가 생겨가지고 누수가 아니라 누수가 생겨가지고 아 이거 같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이게 헛소리라고 해버려요. 분명히 이거는 저기 창조적인 어떤 그런 직관이라는 느낌이 딱 오는데. 아. 어쨌든 우리가 이 당시 플라톤 당시만 해도 합리적인 우리가 오늘날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것, 합리적인 추론도 중요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하나의 지적인 직관, 그죠? 종교적인 직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강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진리 인정하는 것이 있었겠죠. 하나의 인식 능력으로 인정하는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세계를 어렴풋하게나마 알아볼 수 있는 즉각적인 예들은 수학과 기하학에서도 알아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피타고라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110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문단, 마지막 문단에 동굴의 비유는 이게 있어요. 어디 우리 목소리가 낭낭하다고 전현식 학생 목소리 낭낭하지? 뭐가 아니야? 읽어봐. 동굴의 비유. 좀 더 낭낭해져. 동굴의 비유는 좀 더 크게. 독대에 채워진 채 동굴의 벽을 바라보고 있는 죄수들의 이미지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이 바라보면서 실제라고 여기는 것은 거기에 미친 그림자일 뿐이다.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실제로 여기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림자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그림자가 비실제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실제 그림자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의 그림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파르메니데스의 경우처럼 실제와 환영이 구분되지 않는다. 구분하는 좀 더 실제적이고 좀 덜 실제적인 것 사이의 부분, 상위 세계와 하위 세계 사이의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동굴의 비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인 철학자가 족쇄를 끊고 이 족쇄는 또 어떻게 끊었냐? 얘한테 망치가 있었나? 예? 이게 또 문제라. 망치는 누가 줬나? 아, 괴로워. 망치 한없어.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동굴의 벽에 그림자를 던지는 진정한 사물과 그림자를 들여오게 만드는 밝은 태양을 보게 되었다고 하자 그는 이 눈부심에 현혹되지 않을까. 그는 곧바로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실제와 비교하여 일상의 그림자들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알아보지 않을까. 또한 언제나 불완전하고 혼동된 관념들과 일상적인 남녀 행동에 비해 완전한 형상을 가진 덕과 정의 그리고 용기를 보면서 철학자는 눈이 부실 것이다. 그쵸? 고개를 돌렸다. 그게 그가 고개를 돌리게 까닭은 설명이 안 나와요. 이게 정말 미치겠어. 이것만 알면 누구나 다 철학자가 될 수 있으련만. 한 소식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생님 왜 죄수라고 하죠? 아, 족쇄에 채워진 채 이렇게 자기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 족쇄 때문에. 족쇄에 채워진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철학자가, 만일 철학자가 다시 동굴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그죠? 이게 또 이 철학자의,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오히려 그를 죽이려 들지 않을까. 이 비유가 소크라테스 운명을 언급한 것이면 틀림없지만 형상에 관한 암시는 더욱 보편적으로 심한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근데 국가에 보면은,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도 철학을 갖다가 이렇게 가짜않게 여긴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철학은 플라톤 시대 때부터 위기였던 거야. 너무나 위기가 오래돼가지고 위기를 느끼지 못해. 항상 핵과 직전에 있는 학과야. 항상 핵과가 거론되고 있는 위기 계속 위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철학자는 왜 고개를 돌리게 되었고 왜 다시 동굴로 돌아가는가. 동료들에게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게 답이 없어요. 그 다음 문단, 형상론은, 그러니까 이데아론은 플라톤의 철학을 매우 추상적이고 우주론적으로 보이게 한다. 사실 플라톤의 철학은 우선 정치 철학이며, 이게 이제 요 저자가 보는 거죠.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거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참다운, 이 콩가루 같은 세상에서 참다운 정치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한 궁극적인 규준을 생각해 보려는 것. 이게 플라톤의 철학이었다 이거죠. 하지만 이는 정치적이지만도 않다. 국가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옹호하고 재정의하는 일은 전혀 새로운 우주론, 즉 사실상 제우스와 그 외 신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종교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종교라는 말을 갖다가 사상체계, 진리, 기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제 이 아테네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플라톤은 깊이 생각을 했던 것이고, 플라톤이 내놓는 정치철학이나 그 정치철학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이데아론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진리 기준과 공동체의 윤리적인 규범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 왕, 필로소퍼 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113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서부터 읽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호메로스에서부터 데모크리토스까지 그리스인들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영혼을 믿었다. 그들은 숨이라 불리는 것이 신체를 움직이긴 한데 움직이는데 필요하며 죽음과 더불어 신체를 떠난다고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두 줄 내려와서 소크라테스는, 여기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영혼 개념을 바꾸는 거죠. 영혼이 도덕적인 중요성을 지녔다고 보았다. 또한 영혼은 신체보다 더 중요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이 어떠한 중요한 의미에서 신체보다 더 오래 산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서너 줄 내려와서 영혼은 우리의 다른 부분과 달리 영원한 세계인 존재, 그러니까 진짜 존재죠. 진실 존재의 세계에 속해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진실 존재의 세계에 속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세 줄 내려면 영혼이 진실 존재의 세계에 속한다면 그것은 이미 이데아, 형상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여기 조금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갖고 태어난 영혼이 많이 갖고 태어난 애들이 쳐놨어야 되겠죠. 그래, 자, 유승희 학생은 몇 개나 갖고 태어난 것 같아? 이데아가 지금 100개야. 몇 개쯤 갖고 태어난 것 같아? 하나? 아니야. 하나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런 데 오지도 않아요. 적어도 철학 공부를 좀 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에 따르면 많은 사람을 만나보진 않은데, 100개다. 이데아가 한 100개쯤 된다. 그럼 철학 공부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한 20, 30개 정도는 갖고 있어요. 20, 30개 정도. 죽으라고 해봐야, 좀 철학 공부하면 돈 줄게.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한 개, 두 개. 그들이 가진 이데아는 돈의 이데아하고 뭐 이런 것 정도지. 그러니까 도저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추상적인 것에 대한 관념이 안 생기는 애들 있죠. 있어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선생을 절망케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요. 어디요?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네? 플랫폼에게 있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인가요? 네, 모든 사람입니다. 일단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했는데요. 너무 불화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플라톤 철학이 무슨 전설 고향처럼 돼버리거든요. 그 얘기를 안 했는데요. 에테라는 강이 있어요. 네, 우리는 여기 우리의 영혼은 여기 살잖아요. 근데 네테는 뭐냐, 망각의 뜻이죠. 망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요 강을 딱 타고 올 때 잊어버려요, 진리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기회만 딱 주어진다면, 적절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요 기억을 되찾을 수 있거든요. 요 기억을. 그게 플라톤에 말하자면 이게 요 인식이론인데, 그러니까 이제 상기설이죠. 되살린다. 우리 일단 모든 일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플라톤은, 아니 저기 철학자가 되는 사람들은 기회가 좀 일찍 주어지고, 일찍 주어진 데 따라서 더 많이 되살리죠, 이거를.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올 때 좀 전설호의 분위기가 나와서 제가 좀 설명을 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요. 다만 잊혀져 있을 뿐이죠. 이것이 잠재적인 상태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제가 지금 잠재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잠재적이란 말을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잠재적인 상태로, 잠재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 디나미스라고 하는 건데요. 잠재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잠재적이란 말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를 할 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잠재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즉, 사람은, 이게, 우리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잠재적으로 사람입니다. 그쵸? 여건이, 모든 여건이 완비된다면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죠. 강아지로 자라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른이 될, 필연적으로 어른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잠재적으로 이러한 지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계기가 주어져서 그것을 일깨우기 전까지는 어쨌든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 우리는 모든 사람입니다. 네. 아니면은 가자고 그래도 안 가요. 죽어도 가도. 나 여기서 말뚝 박고 계속 벽보고 있을란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그 죄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철학자. 원 오브 데미잖아. 철학자. 죄수 옆에 있던 애들이 아니라, 죄수 뒤에 있던 간수가 아니라, 너희들 간수하는 간수다. 간수가 아니라 죄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철학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 아니 플라톤의 대답 중에 이제 가장 기억할 만하고, 이게 114페이지에 여기서 두 번째인데, 기억할 만하고 유명한 것과는 향연이다 이렇게 되는데, 향연이라는 대답표는 한 번쯤 읽어볼 만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어떤 유쾌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상인에 관한 얘기는 약간 너무 좀 끈적끈적한 것 같아서 제가 상인 얘기를 잘 아는데 거기서 근데 좀 이제 알아둘 만한 게 114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요. 향연에서의 사랑에 대한 강조는 플라톤 사상의 중요한 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아름다움과 질서에 대한 미학적 관심은 플라톤 철학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두 줄 밑에 내려오면 플라톤에게 덕은 아까 아레테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아름다움과 유사하다. 덕은 영혼을 조화롭게 만들며 아름다움은 얼굴이나 어떤 장면의 요소들을 질서준다. 플라톤의 이상적인 국가조차도 각 부분들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는 미학적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부분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는 미학적 관념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학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승이 아름답다가 뭐야? 어떤 걸 아름답다고 그래? 자기가 생각하기 뭔가 묘한 감정을 불리기 그건 변태지. 묘한 정말 이 친구 변태적 있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거지. 빨간 머리 짤 때부터 내 좀 알아봤어. 요새 미술 공부하고 있는 김장 아름다움이 뭔가 자기가 생각해. 조심스럽지. 뭔가 얘기해서 다 전체가 될 것 같은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 최후의 만찬이 있어.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생각해. 흔히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온 건가? 다빈치 최후의 만찬의 아름다움은? 그것의 미인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미학적 관점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면. 서양 철학에서 미학적 관점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걸 완전히 오해하면요 죽도 밥도 안 돼요. 동아시아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미학적 관점이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고 말을 해. 고전주의, 르네상스 고전주의 뭐 절정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리스 고전주의 절정이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네? 대칭이죠, 그죠? 즉 조화로우면 하모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례와 대칭, 즉 수학적인 데서 나옵니다. 여기서 미학적이라는 말에 지금 이승희 학생처럼 뭔가 변태적으로 묘한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계산되어서 비례와 대칭을 이루어야만 아름답다는 그게 미학인 거예요. 즉 아름다움은 수로 환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미학은 서양의 미학 서양 철학책을 읽다가 미학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생각해야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남자 이렇게 다리 벌리고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진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왜 아름다워요? 고전기라고 하는 거니까. 고전주의 예술의 특징이 뭐냐? 고전주의 예술의 특징이 뭐냐? 철저하게 비례. 팔등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그거라. 그게 미학이에요. 그게. 미학적 관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는 미학적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머릿속에서 수학적인 하모니를 생각하셔야 돼요. 수학적인 이해가 되셨죠? 그런 것들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양 서구 사상에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어떤 수학적인 비례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잘 구현된 작품들을 고전적인 작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은 사실 우리에게 그 어떤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사실 위승희 학생 말이 맞아. 그런 게 아름다운 거야. 우리에게 유쾌함을 주거든요. 그게 뭔가 묘한 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또 한 가지 해야 되면 미적으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하고 우리에게 쾌락을 불러일으킨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동양화의 뭐 여백의 미인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백의 미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러면 여백을 몇 센치 줘야 되나요? 막 이렇게 안 물어요. 알아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좀 알아서 그려봐 한번 이렇게 끝없이 그려봐 한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죠? 그냥 그러니까 뭐 요리를 할 때도 뭐 손맛이네 뭐 이런 거죠. 손에 그럼 우리가 손으로 핥아보면 되나요? 그 맛을 알고 짭짭짜름합니다 이렇게. 근데 뭐 이게 전에 우리 어머니 뭐 따독따독해라든가 이렇게 김치를 갖다 이렇게 꺼낸 다음에 이렇게 따독따독 해놨는데 안 그러면 왜 따독따독을 왜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뭐 주물주물 나무를 주물주물 하라든가 딱 그런 거 몇 인치 압을 줘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지금 말이 없나 왜? 프랜차이즈 요리 그 음식점 있잖아요. 거기 요리 메뉴 개발하는 사람들 핵심인데 그 사람들이 메뉴 개발하는 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계량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프랜차이즈 요리점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음식이 초짜들이라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는 음식이 안 나오는 거라. 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얼큰한 맛, 구수한 맛, 손맛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벌써 계량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쾌락과 심지어 불쾌한 것마저도 미학적인 것으로 간주돼요. 네? 비워 이런 것도. 근데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하고 참 미학적으로 완벽한 작품 별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은 서양 미학이라든가 이 진리론 왜 플라톤의 진리론을 얘기하는데 이 로버트 솔로몬이 미학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수학적인 하모니를 기하학적인 비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고전주의 예술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 그리고 사람들이 고전주의 작품 질려요. 뭐 과외 작품 이런 거 듣다 보면 잠 오잖아요. 차라리 그냥 그로테스크한 에? 그 뭐죠 레드 제플린이나 이런 게 낫지. 아 막 베토벤 막 다 거기서 거기 갖고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우리는 약간은 삐딱한 것을 즐기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주의 예술은 50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르네상스 고전주의의 정점이잖아요, 미켈란젤로가.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하고 얼마나 라이벌이었어요. 교황과 미켈란젤로의, 미켈란젤로와 교황의 천장이라고, 로스킹 그거 봐도 그 둘이 그렇게 앙숙이었다고. 근데 미켈란젤로 그렇게 엄청난 고전기 작품을 만들어냈으면서도 곧바로 무너지잖아요. 미켈란젤로 작품 그 피에타. 그럼 바로 매너리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한 의미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 고전적인 예술 작품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는 미학적 관념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해둔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5페이지에 밑에 문단에 보면 여기 참 하나의 아이러니가 하나 이게 참 있는데 이게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가지는 영원한 그 안타까움이랄까요? 또는 뭐 화딱지가 난다고나 할까요? 그런 건데요. 거기 보겠습니다. 향연은 또한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유일한 대화이다. 그는 자신이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사랑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는 그가 이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하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크라테스는 지금 지혜를 사랑하다가 철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필로소피아가 철학이고 이게 철학이고요. 근데 철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 말고 필리아라는 말하고 플러스 소피아 합해서 필로소피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로소피아는 직역을 하면 지혜를 사랑하기예요. 지혜를 사랑하기. 그러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필로소포스입니다. 이거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필리아 필로소포스라고 그래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럼 분명히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네? 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소포세요. 여기서 제가 가진 불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믿을 수 없, 플라톤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병모 씨 얘기하면 어떻게 달라? 아니요. 지금 김태희 같은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어,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미술을 가진 자야? 미술인이야? 지금 약간 맛이 같습니다. 오늘 너무 질문 많이 했어요. 용량을 넘어갔어, 지금. 50MB 초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지혜가 저기 있어. 지혜가 저기 있는데, 아우, 막 지혜를 사랑만 해! 막 이렇게. 막 지혜! 막 이렇게 계속. 어? 어딨니? 지혜를 사랑만 해.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지혜를 가진 자죠. 그죠? 그럼 보세요. 동굴의 죄수, 동굴에 비유해서 죄수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돌렸어요. 죄수 중에 한 놈이 딱 돌려가지고 햇볕 앞으로 갔어요. 근데 바깥에 나가지 못한 자죠. 나가고 싶어서 암달난 놈일 뿐이야. 그죠? 필로소프, 지혜를 사랑하는 자, 저기 있구나, 진짜가 있구나. 그래갖고, 그니까 돌아오지도 못해, 그 놈. 지혜로운 자만이 돌아오죠. 그쵸? 그니까 지금, 소크라테스는 자기 입으로 자기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해요. 근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가 뭔지는 알 수 없어. 저게 지혜인갑다 하고 계속 사랑만 할 뿐이야. 이놈 거짓말하고 있어, 소크라테스 지금. 겸손한 건지 아니면 사기를 치는 건지 고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 바깥에 태양 아래 이데아가 있다고 말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즉 플라톤은 지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지혜로운 자거든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놓고도 소크라테스를 계속, 소크라테스는 저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겠죠. 그쵸?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기예요. 근데 지혜를 계속 사랑하기만 하면 철학은 끝이 나지 않는 학문이에요. 그죠? 지혜를 확 챙기기. 가려. 지혜를 뭐 짱 받기. 뭐 이렇게. 뭐 지혜 뭐 이렇게 지혜 뭐 챙기기 하여튼. 이게 되면은 소포스를 목적으로 해요, 우리는. 그죠? 소포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필로소포스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필로소포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일단, 여기 죄수죠, 죄수. 죄수가 필로소포스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소포스가 되는 것. 요게 말하자면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포스가 된 다음에, 자, 저는 소포스입니다 하고, 바깥에서, 동굴 밖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만 노래방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지 말고, 죄수들을 향해 다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 지혜로운 자이지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이제.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누가 되느냐? 선생님. 그렇죠? 이게 바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죠. 플라톤의 철학은 한마디로 교육 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수임을 깨닫고 필로소포스가 되고 소포스가 되고 다시 선생이 되죠. 이게 말하자면 플라톤 철학이 이 선생이라는 게 단순히 뭐 이렇게 진리는 이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삶을 공동체 정치 철학 이런 정치 사상의 측면에서까지 생각하게 해주는 것 이게 플라톤 철학의 참다운 밑바탕에 놓여있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해치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주의하고 인도의 신비주의 나가르주나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대 철학 파트는 얼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